자신 건가요? 지금 한큼만 잊으라는 지우라는 차가운 한마디 믿어지지 않아요. 거짓말 같아.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해? 제발 말해줘요. 잘못 들은 거라고. 이러다 내 가슴이 터지기 전에 대체 네가 뭔데 날 울려 날 울려. 어떻게 네가 날 떠나가 이렇게 버리고 나를 가졌니. 사랑 그게 뭔데 이토록 가슴에 힘겨운 상처만 남겨놔. 너는 누구도 이제 다신 품을 수 없게. 사랑이란 걸 왜 기억고 자꾸 날 독해지게 해. 대체